남조선 인터넷 신문 통일 요새에 의하면 6.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의 주최로 14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남북대화 실현과 조선반도 평화를 위한 전지역 대표 천인 원탁회의가 진행됐습니다. 회의에서는 호소문이 발표됐습니다.